사랑했었던 추억과 기억 그 먼지처럼 그리움은 내 맘 안 고석 넌 항상 내 곁에 내 옆에 발베개 잠들었는데 왜 곁에 없는데 아직도 난 널 잊지 못한 채 늘 같이 하던 습관들을 행동할 때 눈물이 맺힌 채 가슴 아픈 쓰리맘을 술로 달래네 I think yeah I'm a real love as ever 너와 이별 뒤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데 내 맘 어떡해 내 맘 어떡해 잊을 수 없다는 내 자신이 바보 같아 I can't forget ya 이별은 늘 이런 식인가 봐 술에 많지 너에게 다른 사람이 있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벌써 다른 사람과 행복할 수 있어 난 미치도록 네가 보고 싶어 추억이었던 장소의 생각이 회고 허탈웃음을 부질없음을 세상 모든 것들이 어둠과 같이 sick 눈앞이 캄캄해 내 심장이 갑갑해 난 지금 너의 곁으로 몇 번이고 달려가 발길 옮겨왔지만 너와 닮은 사람 뒷모습의 슬픔만 난 그리워 my love You're my soul, baby. 이별은 늘 이런 식인가 봐. 함께한 시간조차 잊었나 봐. 다시 사랑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난 죽어가고 있어. 우리 행복했던 사진, 네가 줬던 편지에 난 어느새 또 눈물이 고이네. 우리의 모든 추억들 이젠 까맣게 점점 시들어 죽어가고 있네 가끔 그때처럼 네 품에 안겨 울고 싶은데 왜 너는 그 사람 곁에서 웃고 있는데 난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널 사랑하기에 행복하라고 아프지 말라고 말하진 않겠어 다시 돌아올까봐 웃으며 날 안아줄까봐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내 맘 알까봐 Please come back to my life 이별은 늘 이런 시 Bye.